네, 설교에 앞서서 유대인의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 한네 명의 아이들이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무화과 열매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들려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서, 랍비님, 랍비님, 저희는 네 명인데요. 이 바구니 안에 무화과를 나누려고 하는데 숫자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나눠지지가 않아서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랍비님을 찾아왔습니다. 랍비님이 이것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지혜로운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래, 잘 찾아왔구나. 내가 나누어 줄게.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은 이 무화과를 인간의 분배 방식으로 나누어 주면 좋겠니? 아니면 하나님의 분배 방식으로 나누어 주면 좋겠니? 그러자 아이들이 동시에 외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요! 그러자 랍비가 어떻게 했냐면 바구니에 있던 무화과를 한 움큼을 집어서 첫 번째 아이한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한테는 무화과 다섯 개를 줍니다. 세 번째 아이한테는 세 개의 무화과를 주고요. 네 번째 아이에게는 겨우 한 개의 무화과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만족했을까요? 아니죠. 아주 그냥 입술이 대빨 나와가지고, 에이, 랍비님, 이게 뭐예요? 저희랑 장난치시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얘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분배 방식이란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시고, 또 누군가에는 아주 적게 주신단다. 너희가 만일 사람의 방식대로 나누어 달라고 했으면 내가 정확하게 갈라서 주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단다.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지. 또 적게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란다. 또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누어 받으면서 또그 고마움을 배워가는 거란다. 이게 하나님의 분배 방식이란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랍비가 말했던 하나님의 분배 방식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왜 억울해하고 볼멘소리로 그 랍비에게 항의를 했죠? 4분의 1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했던 거죠. 예전에도 제가 이런 예를 들었던 적이 있죠. 한 남자가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띵동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남자가 나오니까 10만 원짜리를 딱 주고 갑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가 의심도 하고 또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에 찾아와서 10만 원짜리를 주고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같은 시간이 되어서 이 남자가 그 사람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은 우리 집으로 안 오고 옆집에 가더니 띵동 초인종을 누르더니 옆집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 이제 옆집으로 가는구나. 이제 옆집 사람이 저걸 받게 됐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저런 죽일 놈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쁜 놈 이러면서 욕을 했다고 하죠. 그 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똑같은 것을 받다 보니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한 것이죠.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말이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을 전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전쟁에 이겼으니 당연히 뭐가 나오죠? 전리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어떻게 나누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먼저 절반은 누구에게 줍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줍니다. 또 나머지 절반은 누구에게 주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군인들은 그 절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중에서 몇 분의 1을 띠죠? 500분의 1을 띕니다. 500분의 1, 501조라고 할까요? 11조가 10분의 1이니까 501조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제는 뭐냐면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넓적다리라든지 이런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태우지 않고. 그래서 그 들었던 거는 어떻게 될까요? 버리나요? 아니죠. 이건 누가 가지죠? 제사장의 몫이죠. 제사장이 이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은 또 절반을 받죠. 그 절반에서 50분의 1을 띕니다. 51조라고 부를까요? 51조를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인에게 줍니다. 레위인은 성막과 제사에 관한 일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준 것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레위인은 그 50분의 1을 받아서 또 한 지파가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 방식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귀한 전리품은 왕이 가져가고, 그 다음은 뭐 귀족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장군들 가져가고, 그 다음으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그 전리품을 다 가져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손만 빨고 구경하고 있겠죠. 박수만 치고 있겠죠. 사실 그것이 상식이죠.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8장 나눌 때에 여호수아가 다시 그 차기 지도자로 세워진 후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더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사 지도가 막 나와요. 또 율법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편집상에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후대에 끼워놓은 이야기도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군대가 얼마나 잘 군사훈련을 받았는가도 그 중심이 아니고 그 군대의 무기나 그 군대의 숫자도 그 군대의 중심도 아니고 이 군대의 중심과 그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가?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여기에 그 하나님의 군대의 중심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군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그 전리품 중에 절반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얻은 승리가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우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잊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고 사실 그 절반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절반이나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나 보다 참 쉽고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막상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뜻 여러분이 받을 몫의 절반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이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사님이 뉴기니 섬에서 있던 선교사님이 쓰신 그분이 있었던 일을 쓴 책인데요. 그분이 선교하시는 곳은 인도네시아 뉴기니 섬의 그 열대우림, 말하자면 정글이었습니다. 이분이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의사여서 병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하나로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에게 어느 날 소박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파인애플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밭을 만들어서 한번 파인애플을 실컷 먹어보자 라는 이런 소박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원주민들과 함께 정글에서 이 파인애플 나무들을 옮겨서 밭으로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파인애플을 수확할 때가 되었죠. 근데 밭에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인애플이 익자마자 원주민들은 언제 익는지 아니까 싹 다 따가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은 완전 급실망, 대실망했습니다. 여보시오, 형제들, 어찌하여 내가 필요해서 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는데 말도 없이 이 열매들을 다 딸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억울해서 외쳤지요. 그러자 원주민들은 오히려 선교사님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아니 선교사님, 당연히 우리가 심었으니까 그 파인애플은 우리 거지요. 정글에서는요, 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제 그 밭은 단념합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또 파인애플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심는 싹쓸 그 대가를 내가 여러분에게 주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인애플을 심어서 여러분 절반, 나 절반 나눕시다. 근데 그 후에 수확할 때가 돼서 가보니까 또 어땠습니까? 싹 다 따갔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파인애플 밭에 개를 세워두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고요. 또 다 따갔어요. 수확 때만 되면 원주민들이 다 따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선교 못하겠어요. 선교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얘야, 이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네 거냐? 아니면 내 거냐? 선교사님이 벼락을 맞은 듯이 놀란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소박한 소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욕심이 돼버린 거죠. 욕심 때문에 이 파인애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때부터 편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가든지 말든지 선교사님이 화도 내지 않고 다시 병원문을 열고 원주민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는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 이번에도 우리가 다 따갔는데 왜 화 안 내세요?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그 나무가 내가 심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그 후에도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계속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을 훔쳐간 후에 이 원주민들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이가 아픈다든지 다친다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원주민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더니 이런 일이 생기나 봐. 이렇게 되다 보니 점점 그 정글에서는 이런 도둑질이 그들의 습성이었는데 그 도둑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선교사님도 자신의 파인애플, 그 밭에서 나는 파인애플로 원주민들과 나누어 먹고 또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이 그렇게 노력해도 얻고 싶었던 그 원주민들의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그제서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토록 먹고 싶었던 파인애플을 실컷 먹게 되었다고 하죠.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인정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했더니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시행착오를 겪어서 순종했더니 시도했더니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젠가면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저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모든 문제가 이상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양 움켜질 때는 그것이 나를 찌르고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곧으시고 바르시고 그리고 너무 이 신앙이 저보다 더 몇 단계 위셔가지고 제가 딱 저희 아버지를 보면 이게 이 땅에 사는 분 같지 않고 구름 위를 걸으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작년에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은퇴를 하셔서 시골에서 이제 다 쓰러져가는 이제 집을 사셔서 거기에 정착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은퇴했으니 네가 받는 사례의 10분의 1을 나를 줘라. 매달 생활비로 보내줘라. 안 그래도 사례비로 저희 여섯 식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매달 적자인데 거기서 뭐 11조 빼고 헌금 빼고 또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빼면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여섯 식구 보고 죽으라는 건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한 몇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막 마음이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내려놓자. 한번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달부터 아버지께 10분의 1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살죠. 매달 빚은 들어가고.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너 빚이 얼마나 되니? 예. 네. 학자금이랑 다른 대출 다 합치면은 한 2천만 원 될 것 같은데요. 알았다. 딱 끊으시더니 얼마 후에 다시 전화를 또 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절반은 갚아줄게. 저희 부모님이 돈 나올 데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쓰러져가는 집을 사시고 이제 지붕이라도 나중에 한번 올려볼까 해서 이제 모아놓은 돈이랑 또 작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융통을 하셨는지 절반을 진짜로 갚아주셨어요. 저는 그때 진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것임을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 될 때는요. 내 범위, 내 한계 내에서밖에 살 수가 없고요. 거기서 부딪히다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죽나 안 죽나 보자 했을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억지로라도 인정했을 때 그때는 내 범위가 아닌 하나님의 범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물론 그 결단은 너무 어렵습니다. 당장 손해보고 당장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빚이 절반 갚아졌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손해보고 당장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보았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때 그 어려운 결단을 계속 시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손해보고 내 것을 포기하는 일. 근데 그 일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자꾸 뭘 채우는 것으로는요, 사실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99억이 있으면 1억 채워서 100억을 만들고 싶은 게 사람 심보고요. 그게 부자들의 마음이랍니다. 무엇을 채우는 것으로는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100억 채우면 만족할까요? 그 다음을 바라보겠죠? 역설적이게도요, 뭔가를 비우잖아요? 비우면 거기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인 자리와 내 권리를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인 사하라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샤를르드 푸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득 채웠을 때 오는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비웠을 때 오는 행복입니다. 가득 채웠을 때 오는 행복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오는 헛된 행복이지만 비웠을 때 오는 행복은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평화롭고 무한하며 고요한 행복입니다. 모든 성자들이 마음을 비워라, 그 마음을 놓아라 하는 이유는 바로 비웠을 때 오는 행복이 지구한 참된 행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되고 싶은,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마음을 비추어 보고 바로 그놈이 여러분이 비워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하지 않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음, 집착하지 않음을 이르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고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우는 행복, 비우는 행복,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굉장히 심오한 우스갯소리입니다. 파리가 먼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먼지야, 너는 날개도 없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먼 곳까지 날아가니? 먼지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점 하나로 남으면 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자기의 몫을 비워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몫을 비워서 제사장에게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인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담당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의 생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나를 비울 때, 내 몫을 비울 때, 내 권리를 비울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라다의 사명이 아닐까요?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삶은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뭘로 가득 찼을까요? 하늘의 힘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가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람을 가리켜서 후회하는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후회하면서 사는 존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후회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할 때 이왕 후회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나쁜 후회, 못된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착한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나쁜 후회, 못된 후회는 무엇인가 하면 채우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성취하지 못한 것 가지고 후회하는 것을 나쁜 후회라고 합니다. 그럼 착한 후회는 뭘까요? 정용철 시인이 착한 후회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한 후회. 조금 더 멀리까지 바래다 줄 걸.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줄 걸. 아, 그 밥값은 내가 냈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아, 그날 그곳에 갔어야 했는데.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짐을 내가 들어줄 걸.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줄 걸. 아, 그 선물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할 걸. 큰 후회는 포기하고 잊어버리지만 작은 후회는 늘 계속되고 아픕니다. 착한 후회. 나쁜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착한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후회하기보다 더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더 비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다듬어 가다 보면 어느덧 자신을 모두 비우신 그리고 그 비우신 곳에 모든 것을 채우신 그 예수님을 조금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분배 방식.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가져오셔서 비우고 또 비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그 비워진 자리를 채우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채우며 다른 사람의 삶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